낸 전화를 하루 종일 바라보다 그제서야 깨달았어 끝이란 걸. 오늘 뭐 했냐고 웃던 목소리 미치게 그리워. 어떡하니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. 쓰러진 척 Cheers.